푸른 밤 종현입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볼 때 시야가 흐트러져 어질어질했던 기분 느껴보셨죠? 근데 그건요, 달리는 기차 속도만큼 시선을 최대한 멀리 앞쪽으로 향해 바라보면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매일이 뒤죽박죽 정신없고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마냥 속도만 낼 때 최대한 멀리 시선을 옮겨두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손 놓고 멍하니 쉬어도 보고 이름도 모르는 전시에 불쑥 들어가 천천히 그림 구경도 하고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나랑은 상관없는 먼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한눈 팔 때도 있어야겠죠? 잠깐 한눈을 팔아도 크게 티 안 나는 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쉬어갈까요? 2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아서트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였습니다. 김은수님의 신청곡이에요. 이 노래의 보컬분이 드럼도 같이 치시거든요. 연주하시거든요. 라이브 할 때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드럼 치시면서 노래 부르는 분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뭔가 드럼 치시면서 저렇게 노래까지 완벽하게 부르신다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은요,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인데요. 격주로 웹툰 작가 한 분씩 초대해서 얘기 나눴었죠. 이번 주엔 정솔 작가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이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들어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정솔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음악과 만화를 만나보는 토요일, 이번 주는 만화 세상을 누려볼 겁니다. 올튼월드. 오늘 모신 분은요, 요즘 용이 산다로 사랑받고 있는 만화가 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요새 용이 산다로 수요일에 초록창이요?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모르겠... 초록창 포털. 네, 거기에서 네. 연재하고 있는 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본명이 정솔, 초씨세요? 그러니까 정솔인데요. 네. 정초라는 이름이었다가 정솔로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초록. 네. 그렇구나. 정솔 작가님과 오늘 함께 할 겁니다. 혹시 푸른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번 들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정엽식 정엽. 거 들었었어요. 푸른밤 정엽입니다 때 네네네. 그 뒤로 네, 종현 씨가 하실 네. 때도 몇 번 들었는데 네네.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네.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월 3일에 시작했어요. 한 세 번 들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웹툰 작가님이시니까 네네. 마감할 때 주로 들으시거나 그러셨겠네요. 네네. 늦은 시간이라. 보통 새벽 시간에 하니까요. 네. 네. 이거 아니면 이제 3시, 4시에 하는 것들. 그렇군요. 네. 되게 늦게 주무시겠어요. 차라리 일찍 자는 거죠? 7시 자니까요. 아, 네. 생각이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차라리 아침 일찍 잠드는. 네, 일찍 그런... 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초면이잖아요, 우리는. 아, 네. 네, 저는 사실 만화로는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뵌 게 또 처음이어서 사실 초면에 뭐 안 좋은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푸른밤 들으셨다고 하니까 네. DJ 종현으로서 제가 어떤지 제가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네네. 처음 들을 때보다 지금 요새가 네. 그 뒤로 갈수록 너무 네네. 좋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듣기 너무 좋은 목소리예요. 네, 작업하실 때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면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50원? 네,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진 첨부되면 50원이고요. 샵 8000번이죠. 많은 분들이 초씨 만화 많이 하시지만 가족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뷔작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데뷔하신 되죠. 건 저는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라는 작품으로 데뷔했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전, 횟수로는 3년 전이고 네. 2년 한 7개월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게 그 그냥 제 개랑 고양이에 대해서 그린 웹툰이에요. 집에 키우는 네네네. 강아지와, 네. 제목이 너무 이뻐요.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정말 직관적이죠. 일상적이고, 네. 어떤 내용이죠? 너무 직관적이어서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얘기입니다. 집에서 초 작가님과 함께 지내는 강아지와 개와 또 고양이의 이야기군요. 저는 사실 집에 개를 키우거든요. 아, 별루. 네, 별루라고요? 네, 저희 집 들었었어요. 강아지 이름도 아시네요? 네. 저는 닥스훈트 별루를 키워요. 저도 반려동물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 반려동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또,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를 그리신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시작하게 된. 저는 그냥 이걸 원래 네. 그냥 다 같이 보는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다가 그냥 하루하루 일기처럼 올리던 거였어요. 네네네. 뭐 딱히 채색 같은 것도 안 하고 그 작은 그 색연필 같은 걸로 대충 네. 그려가지고 올리던 거였는데 네. 그게 낙나이가 되게 낙나기는 그 제가 키우던 늙은 개예요. 낙랑이요? 예, 낙나기. 예, 낙나기. 지금은 죽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릴 당시에는 17살이었고요. 이야, 17살이요? 그래서 정말 늙은 개였죠. 근데 얘가 아프니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보자 하다가 그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자 해서 만화를 그리게 됐었어요. 아, 낙나기와 함께한 시간들을 좀 기록해서 네. 나중에 또 보고 싶고 또 지금도 추억하고 싶어서 그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럼 전부 실제 이야기 듣겠네요, 초 네네네. 작가님의. 근데 그게 에피소드가 이제 제 강아지랑 제 고양이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또 따로 제가 인터뷰를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뭐 강아지한테 빵을 나눠줘요. 네. 그럼 그걸 보고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물어보는 거죠? 거예요. 이개개 뭐예요? 이러면은 이 동네 사는 그냥 떠돌이 개인데 불쌍해서 밥 유기견인데, 준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모티브를 예 따서 막 또 물어보고 이야기를 예. 쓰는 거군요. 그렇게 또 많은 인터뷰를 하고 다니셨겠어요. 지금 첫 작품이 그런 고생과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게 네. 이제 제가 용이 산다 보다 네네. 의외로 이때 훨씬 악플러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네. 좀 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임신할 때 네. 강아지를 왜 버리는가라거나 거기에 대한 아. 해답을 쓴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는데 뭐 그런 문제점들을 네. 만화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사회에 네. 알렸군요. 근데 또 개고기 같은 경우도 네. 저는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뭐 네네. 저희 할머니도 드시고 삼촌도 드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건 그냥 개별적인 문제인 거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나는 네네.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그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개고기를 먹는 쪽 분들이랑 안 먹는 쪽 분들이 두 쪽이 다 저한테 너무 양쪽이 심하게 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많이 멘탈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런 네. 식으로 악플을 받게 되면 뭔가 사실 저도 연예인으로서 악플을 보거나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뭐, 딱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네. 문제잖아요. 근데 또 웹툰 작가가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하는 말은 들리는데, 네. 뭐,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났었는데, 네. 이제 이 3년이나 연재하고, 이제 해차가 지나갈수록 이것 또한 관심이구나 하는 기분이 되게, 근데 뭐 그거는 더잘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제가 그렇지만, 말하기엔 좀. 저는 악플러들을 보면요, 무시합니다. 부러워요. 아니요, 저는 무시를 못하겠어요. 장난이고요. 그냥 쿨하게 넘기려고 생각을 하면서 좀 피드백을 하려고 하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 네. 아이디를 외워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아이디로 외우는 건좀 귀엽다. 나중에 막 작품 쓰실 때, 그렇게 악역으로 나올 때그 아이디. 그래 버릴까봐요. 근데 아, 또, 네. 그래놓고 막 한동안 끙끙 막 이러다가 이름까지 외우고 막 이랬다가, 네네. 나중에는 막, 이 사람 또안 오나? 막 이래. 아, 그래. 뭔가 애증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군요. 되더라고요. 그게 또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현재 또 연재 중인 용이 산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작품이죠? 용이 산다. 제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죠? 아니, 근데 용이 산다, 저는 이 이름을 딱 봤을 때는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좀 판타지물인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판타지물이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한 판타지물은요. 네. 막 검 나오고 막 이렇게 좀 되게 무거운 판타지물인가라는 네, 네. 생각을 일상적이지 않은 네. 좀 중세 시대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이거는 그냥 진짜 용이 사는 내용이라서요. 네. 용이 밥 먹고 용이 일어나서 네. 원고하고 네, 네. 용이 막 삶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 제가 항상 제목에다가 다 말을 해버려서 네. 딱히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 이거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요. 네. 옆집에 용이 사는 내용이잖아요. 주인공 그 옆집에 네. 주인공 옆집에 용이 사는데 그 용이 사람으로도 변신하고 뭐 네. 소설 작가로도 쓰고 네, 네. 소설 작가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인간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간인 네, 네. 척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보면서 와 되게 생각을 즐겁게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당연히 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밥도 안 먹고 신성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며 신성하긴 해요. 나름. 네. 하지만 네. 용이 산다에서 나오는 용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요. 비디오 그렇죠.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돼서 인터넷이 네, 인터넷이 바로 한국으로 온 그런 친구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렇죠. 보면서도 좀 용과 동질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이돌인데. 큰일 났다. 저 되게 웹툰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만화 진짜 좋아하고 판타지물 진짜 좋아하는 그런 그냥 25살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용이 산다가요. 네. 데뷔작하고 되게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뭔가 반전적인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를 보시고 찾아오신 분들은 와, 또 다른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노린 건가요? 아니요. 그 딱히 노린 건 아니고 네. 저는 원래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계속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말고도 네. 다른 작품 내놔라 이러면 전 스릴러도 있고요. 그리고 추리물도 하나도 네. 있고 그렇군요. 네. 그냥 이것저것 많아서 되게 많은 걸 준비하셨나봐요. 오래전부터 정말 오래 그렸어요 만화를. 그러면 용이 산다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용이 산다는 이게 내 어린 고양이 늙은 개보다 더 오래됐어요. 아 그렇구나. 한 대학교 딱 올라가서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콘티 자체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있었어요. 때요? 네. 그냥 콘티랑 소재는 네. 아기 때부터 제가 벽장에다가 계속 이렇게 꽂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만화가가 꿈이셨군요. 네. 근데 그림을 못 그려요. 아니에요. 그림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초 씨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네. 노래는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신지도 궁금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내어린 고양이와 늙은 게 네네. 그릴 때 그때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네. 이거 피오나 애플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노래예요. 피오나 애플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네, 이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네. 그 따로 딱히 원곡이 따로 있어요. 근데 네네. 이 피오나 애플이라는 분이 네. 그 이 가수분이 목소리가 되게 좋은 여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원래 그 이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부르기 전에 네. 그 월드 투어가 있었대요. 근데 월드 투어를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의 개도 15살이 넘은 개였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개가 많이 아팠대요. 네. 그래서 그 개가 죽는 걸 마지막을 지키게 해달라고 자기 팬들한테 아, 전부 자필로 이렇게 저 편지를 써서 것 같아요. 네, 보냈대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팬분들이 양해를 해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미루고 그 후에 이제 팬분들한테 답가로 불렀던 노래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Thoughts meander like a restless wind inside a letterbox. They tumble blindly as they make their way across the universe. 방금 들으신 곡은요, 만화가 초시의 추천곡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원곡이 그 비틀즈. 네, 네, 그렇죠. 참 노래가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15살 먹은 강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어서 이 노래를 또 팬분들에게 보답으로 불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더 감성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저기 저희들이 뭐 일찍부터 만화를 그리셨다,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책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쌓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꿈도 원래 만화가였었던 거예요? 네, 꿈은 계속 만화가였는데, 네. 아,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어릴 때는 네. 호랑이 조련사가 되고 싶어했어요. 호랑이 조련사요? 아주 어릴 때요. 호랑이 조련 왜 호랑이가 왜요? 호랑이가. 몰라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어렸을 저도 때?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유치원적이나 이때 뭐 네. 그러더니, 장래 희망에 그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갑자기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쭉 만화만 그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호랑이 조련사가 만화가가 됐군요. 예, 네. 갑자기. 아, 근데 그 만화를 보니까 되게 저는 그림체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네. 귀엽기도 하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런 뭐, 한 장, 한 만화 안에서 여러 가지 그림체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영향을 준 만화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딱히 그림 쪽으로는 영향을 받은 작가는 없고요. 네. 저는 차라리 책을 봐서, 네. 네, 그,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판타지 소설도 좋아하고,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네네. 그런 쪽 되게 상상력 소설. 자극하는 책들을 네. 좋아해서, 책들에 되게 영향을 받아서요. 그림은 제가 딱히 영향을 받은 건 없는데, 차라리 영향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내용이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흐름 진짜요? 자체가요, 되게, 네. 예상 밖이에요,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 웹툰이라는 직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좀,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가 일정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분들의 네. 반대나 이런 건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반대는, 사실, 학생 때는 많았죠. 학생 때야, 뭐, 집에서도 어머니가, 네. 만화 좀 그리지 말고, 제가 예중예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중예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대학교까지 이제 미대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딱히 만화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수채화나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조금만 더 하면 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왜 그 만화만 그리냐? 만화를 그리냐? 근데 사실 만화에는 사실 소질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없지만 아닌데. 근데 제가 네. 네. 그림을 오래 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네, 중학교, 근데,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네, 전공을 네.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대학교도 상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화는 네. 아무리 그려도 제가 잘 그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많이 다른가 보네요. 네, 그게 네.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입시를 하는 용의 그림과 네. 만화는 진짜 아예 천지 차이예요. 그렇구나. 네. 또 저는 네. 그림을 잘 그리면 네. 만화 그림과 뭐 수채화 아니면 뭐 유화 뭐 이런 게 다 비슷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다르군요. 도움은 됐던 것 같은데 네. 색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네. 캐치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사실 또 네. 그려보면 다르다는 건가요?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뭐 학교 다니실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습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연습장에 한 8장 정도씩은 꼬박꼬박 그리고 있어요. 이야,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근데 늘질 않아요. 아니, 작품 막 팔고 그러셨다면서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학교 다닐 때. 네, 그랬었어요. 이렇게 책 만들어서 파신 거예요? 네네네. 자가출판 같은 거 해서 팔고 정말요? 그랬었어요. 되게 설렜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때는. 내가, 네. 이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마인드로 그렸지만 이게 언젠가 나의 뭔가 뼈와 살 그렇게 돼서 이걸 보신 분들도 나의 작품을 좋아해 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되게 설렜을 것 같아. 많이 팔렸어요? 그때는 네.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한 권이라도 사가면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날 정도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치. 나의 네. 작품을 내가 이렇게 고생을 네. 해서 그린 작품을 사랑해줘서 네. 찾아준 거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손으로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그걸 스캔을 해서 네네. 그걸 한 장 한 장 출력을 해서 떡제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네네. 풀 발라갖고 네네. 일일이 집에 앉아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야, 되게 막 간의 수공업 느낌이다. 사실 중학교 때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 호치캐스. 그때 호치캐스. 몇 권 파셨어요? 그때 팔았던. 그거 기억도 안 나요? 아니, A4용지 값은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그때 판 걸로 네. 막 엄마 선물 사드리고 막 이랬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부모님도 되게 그럼 좋아하셨겠네요. 아니요, 엄마 허락 받으려고. 되게 이쁨 받고 싶어서. 되게 똑똑하다. 작품 들고 막 만화사 찾아다니면서 이거 네. 좀 봐봐 주세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찾아간 적은 없으세요? 아, 그때 사실 용의산다는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렸던 네. 그런 만화예요. 자가 만화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그 풀 붙인 그 네, 그거 네. 들고 가서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봐달라고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간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갔죠. 그 어쩌다가 네네네.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네. 그쪽 PD님이랑 알게 됐는데 계속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아직 점프가 한국에서 좀 많이 팔리던 네. 지금은 없어요. 그 잡지가. 네. 근데 하여튼 잘 팔리던 때라서 네. 그때 있었던 PD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막 한번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거 내용 어때요? 근데 그래도 너무 고마웠던 게 그때 해주셨던 조언들이 다 지금 뼈아살이 아, 정말요? 됐습니다. 그때 예. 무슨 조언을 해주셨어요? 반응이 어땠는지. 사실 용의산다 처음에 딱 갖다 주자마자 너 웹툰이라고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바로, 보자마자. 바로 예. 보자마자. 그래갖고, 에, 웹툰 뭐 강풀? 뭐 강도화? 이랬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래, 그런 쪽에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질 텐데, 네. 그런 쪽에다가 너는 이걸 갖다 내는 게더 좋을 거다.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아, 그럼 웹툰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그때도 그러니까 웹툰이든 뭐든 만화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아 그래요 막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그래도 계속 갖다 드렸죠 다른 내용들도 포기하지 않고. 네 아, 다른 거 짜와서 드리고 짜와서 드리고 꿈꾸던 만화가 됐을 때, 만화가가 됐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일주일은 울었을 거예요 왜요, 왜요? 좋아서요 너무 네 좋아서. 그 밤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메일 네. 온걸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그때 네네. 그래서 메일 온거 보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울어요.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뭐 연재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네. 가메일 같은 게 왔는데 그걸 받고 막 하루에도 몇 번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 막 울다가 아,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얼마나 꿈 같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연습생 때 이제 회사에 이제 합격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야 됩니다. 초 씨가 추천해 주시는 노래 한곡더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거예요? 아까 엄마한테 네. 선물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중학생 때또 팔았던 돈으로 네. 그 쌈짓돈 들고 가가지고 처음에 샀던 게그 테이프였는데요. 네. 그 카펜터스 팬이셨어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카펜터스의 싱이라는 노래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때 처음 샀던 테이프. 테이프. 아, 더 카펜터스의 싱 듣고 오겠습니다. 더 카펜터즈의 싱 듣고 오셨습니다. 네, 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꿈을 이뤘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전에 되게 설레고 기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꿈은 항상 이뤘을 때 그 이후에 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다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장 그렇죠. 힘드셨거나 아니면 아 이거 되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데뷔를 하고 나면 네. 제 팬들이 무조건 제 편이 돼줄 거라고 좀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날카로우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네. 워낙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서 네네. 저는 그 이렇게 이런 점이 아쉬웠다. 이런 게 힘 좀 이해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 너무 막 굉장히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살짝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특히나 그냥 만화가가 아니라 웹툰 작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팍팍 몸에 막 꽂히는 그런 기분. 아, 웹툰 작가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네. 받는 편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많이 느끼셨던 것 같네요. 네네. 근데 그게 막 섭섭하긴 해도 막 네. 그게 싫거나 막 네네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러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네. 좀 팬분들이 되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좀 그랬어. 너 오늘 좀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좀 긴장해서 더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용이 산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네. 너무 재밌게 봐서 이게 용이 산다 되게 뭐랄까요? 생활 밀착형 개그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 웹툰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죠? 저는 매 제 생활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타쿠니까요. 여기서 그 용이 네. 두 용이 나오잖아요. 네. 누나 용과 동생 용. 네. 둘 다 좀 매니아 기질이 있죠. 누나는 만화 덕후고요. 네. 동생은 게임 덕후죠. 둘 다 매니아적 기질을 갖고 있고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느낀 게요. 네. 그 누나 용이 네. 초작가님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죠? 본인이시죠? 어어. 동생 용은 동생 있으세요? 아니 사실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딱히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어쩌다 보니까 자꾸 나오네요. 본인의 쑥쑥. 본인의 성격이 좀 그 누나 용에게 이렇게 네. 그려지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막 주먹질하고 전봇대에다가 막 전봇대 부시고 그런 거는 아니 그러진 않으세요? 아, 있으세요? 네. 아니 있으세요? 네, 조금. 아 있긴 아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군요. 아 만화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용이라는 존재가 사람처럼 이렇게 매니악한 뭔가 취미를 갖고 움직이고 또 뭐 불가마 뭐 사우나 티셔츠를 입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 그걸 보면서 어디서 대체 아이디어를 얻나 궁금했는데 그냥 평소에 생활이죠. 그렇군요. 오타쿠로 그럼... 태어난 이상 그렇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가장 네. 좋아하는 만화 뭐세요? 저는 네. 뭐 요새 좋아하는 거요? 네. 언제든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냥 은수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있어요. 그 제가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소년 만화 계열 좋아해요. 소년 네. 만화? 네. 여리여리하고 좀. 아니요, 소년. 소년. 아, 주먹질하고. 아, 싸움. 부시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소년 만화라고. 원기욕하고. 아유, 막 이렇게 싸우는. 네, 네 그런 좀, 거. 아, 그렇구나. 격투기. 네. 그런 쪽 좋아하시는 네, 은수자는 그런 만화는 아닌데, 네. 그런 쪽에서 연재가 되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쪽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 용이 산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싶으세요? 이게 생각과, 독자들의 생각의 흐름과 정말, 뭐랄까, 반대되는 아니 상상도 못하는 거 그쪽으로 막 통통 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개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래요. 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작가니까 네.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풀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뭐야 이래요. 그쵸. 아니 용이 그 판타지 소설 작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필 아, 아니, 자서전 쓰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잘 쓸 것 같지 않나요? 저 진짜 잘 쓰겠죠. 용이 쓰니까 좀 앞으로는 어떻게 풀고 싶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해피엔딩이 아마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기가 네. 1기 2기로 나누어져서 할 거예요. 네네. 근데 1기가 이번 4월에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일기는 그때 마무리가 왜냐면 제가 되고, 5월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고. 또 여기서 푸른밤에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SNS나 뭐 블로그 아무 데도 말안 했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애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혼을 5월 달에 하신다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좀 결혼 준비를 위해서 휴재를 하시는 거구나. 결혼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 그래요? 남편분은 어떤 남편? 분이시죠? 게임을. 남편, 아, 그러면, 동생이 남편분이구나. 동생용이 남편분이시죠?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동생용은 남편분이고, 누나용은 초작가님. 그러니까, 누나용이 동생용을 맨날 때리고, 이렇게 구박하는 건, 초작가님이 남편분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런 모습인 건가요?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게임 모델러예요. 정말요? 모델러세요? 네네. 게임을 이렇게 만들고 또 캐릭터를 만들고 그런 직업인가요? 네네네네. 아, 또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화. 둘이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아, 진짜요? 몇년 연애하신 거예요? 거의 10년? 지금 9년 4개월 됐나? 이야, 9년 4개월. 네. 거의 뭐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근데 26살이시죠? 네. 89년생. 네. 조금 빨리 결혼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특히 제 남편은 네. 워낙 어리니까요. 연하예요? 아니요, 저랑 아, 동갑인데, 네. 그래도 26 남자는 그쵸, 그쵸. 사회적 입장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그쵸. 26에, 요즘에는 좀 많이 늦춰져서 더 빠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오래 연애하셨고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정을 하신 거겠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몰디브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전 몰디브 가면 분명히 싸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요? 가면 할게 없잖아요. 그 소설책 못 봐서요? 아니요, 그냥 그 섬에 갇혀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바다 보고 산 보고 바다 보다가 아,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좀 이렇게 사람도 많고 네. 좀 이렇게 좀, 볼거리, 구경거리 볼거리 많은, 많은 그런 좀 문화생활도 할수 시끄럽고, 있는, 네. 아, 그러면, 유럽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유럽도 생각해본, 제가 듣기로는요, 신혼여행은 네. 아내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뭐, 평생 안정적?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평생 편하대요, 평생. 저도 그거 꼭 전해줄게요. 꼭 전해드려서, 이 라디오 꼭 들으라고 가고 할게요. 싶은 곳으로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한곡더 추천해 주시면. 이번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렌카의 더 쇼인데요. 네, 렌카의 더 쇼. 그 렌카 씨가 부르는 노래들이 다 네네. 이렇게 살짝 발랄하고 네. 그 귀여운 목소리 여보컬을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특히나 뭐 렌카나 모카 이런 쪽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작업할 때 많이 네, 들으시는 많이 거예요? 들어서 손이 빨라져요. 통통 튀는 그런 잔잔하면서도 통통 튀면 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 용이 산다. 네. 작업하실 때 자주 듣는 곡인 네. 렌카의 더쇼 네. 듣고 오겠습니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네, 이렇게 초 씨가 추천해 주신 랭카의 더 쇼 듣고 왔습니다. 신나네요. 어깨가 들썩들썩. 이 곡 들으면서 용이 산다 그리시는 거죠? 네. 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용이 산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서 네. 초작가님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호. 마지막으로 만화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지? 개나 고양이 키울 때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딱 200번만 하루에 1시간씩 생각해보라 그러거든요. 200시간이네요, 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네. 하루에 1시간씩 200번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정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신중히. 네. 그만큼 신중히 결정을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초 작가님이 좋아하는 웹툰 작품 하나 좀 저 알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요. 추천 하나 해주시겠어요? 종현 씨가 좋아하는 네네. 만화들이 다 요새 막 좀 막 원피스, 나루토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런 거 안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네. 그 외적인 것도 많이 좋아하고요. 저도 상당히 매니아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요새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질풍기 얘기라고 네. 이게 요새 시즌 2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원 때 네. 그 이 작가님이 몰락인생 작가님이 이현민 작가님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가님 팬이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데뷔할 때 당시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작가 모임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나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막 벌벌 떨면서 제가 그때 딱 저도 모르게 딱 튀어나온 말이 네. 그 주인공 이름이 김병철인데 네. 저 병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술 취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 현민 작가님이 나중에 너 그때 제정신이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네. 좀 팬이었던 네, 분을 만났었군요. 네. 요즘에도 웹툰으로 좀 네, 만나볼 정말 수 있는 재밌어요. 몰락 인생의 질풍기획 네네. 이라는 거죠. 저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도 추천해 주세요. 마지막 끝곡으로 듣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랭카 곡 들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모카의 네. 해피 모카의 네. 모카의 해피 네. 그렇군요. 비슷한 분위기예요. 이 노래도 좀 연재 네. 중이실 때 많이 듣는 네네네, 음악이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는 초씨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모카의 해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모카의 해피 듣고요.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얘기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자꾸 듣고 싶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한텐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자꾸 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꼭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청곡만 남기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야기 만나볼까요? 7567님, 할머니 생신이라서 12시 되자마자 선물을 드렸는데 안 쓰신대요. 화장품 말고 오메가3 사오래요. 우리 할머니 어려운 여자예요. 그래도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부끄러워서 그러셨을 겁니다. 화장품 선물 받아서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신 걸고요. 하신 말씀이실 거고요. 아마 오늘이나 뭐 내일쯤에 한번 그 화장품을 몰래 혼자서 써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쫑디, 우연히 채널을 찾다 듣고 있어요. 27살 생일인데 혼자 맥주 한잔 합니다. 쫑디, 나랑 건배할래요? 짠! 라라씨, 짠합시다. 원래 생일은 혼자 보낼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보낼 때도 있고 가족들과 보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있는 날이라고 특별하게 말들 하지만 사실 1년에 한번 있는 날은 전부 365일 다 하루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친구한테 통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랑 같이 푸른밤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7535님 소울스타 생일 축하해 신청합니다. 네, 소울스타 생일 축하해 신청곡이 왔습니다. 라라님, 7535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네, 그럼 두 분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곡이네요. 7535님의 신청곡 소울스타의 생일 축하해 듣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라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모두 함께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8965님 주말밤이 가는 게 싫어요. 이 밤의 끝을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집니다. 신청곡 있어요.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주말 그러게요. 주말은 왜 이렇게 빠를까요? 빨리 갈까요?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올까요? 그래도 내일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힘내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048님 남동생이랑 저는 평소에 서로 딸,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 남동생이 잠깐 집 앞에 나갔다가 전 줄 알고 딸 왔어 하면서 장난쳤는데 옆집 아저씨였다네요? 총각이 졸지에 애아빠가 됐어요. 이렇게 오해는 생겨납니다. 남동생 딸 왔어 이러셨군요. 옆집 아저씨가 딸로 보였다는 건데요. 아, 이렇게 또 재밌게 호칭을 사용하시는군요. 저도 누나한테 누나한테 우리 누나 이렇게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초담 뭐했어? 이러는데 누나는 저를 또 쫑이라고 불러요. 귀엽게. 그런 것처럼 우애가 좋은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근데 총각이 졸지 애아빠가 된 건 좀 슬프네요. 네, 1996님 제 8극장의 나고자의 밤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나고자의 밤 이름이 쉬머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8965님이 신청하신 김주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듣고요, 1996님이 신청하신 제8극장의 나고자의 밤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는 스쳐갈 사람 그물 그어둔 채 그렇게 지냈어. 이런 나를 알잖아. 뭐든지 한 걸음 느린 거 가슴이 하는 말 모른 척했나 봐. 금방 울 것 같은 널 바라 침묵으로 너를 난 밀쳐냈었지. 할 것 같아 내 마음 조금도 미안하지 않게 어깨 들썩임까지 마음 썼던 너.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라서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사랑을 다하는 듯 떠들었었지. 난 힘들어 너무 생각나서 또 생각 안 나서 그 한 가지 생각에 또 눈물만 나.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라서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자꾸만 나를 속이며 고개 돌렸나봐. 행복이 겁나서 날 아프게 했나봐. 차가 늦어서 너보다 더 오랫동안 너보다 많은 이 사람 알게 한교한 제주꾼들께서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 비겁한 자들 특유의 민첩하기 따를 자 없는 더러운 발걸음뒤조차 상처받은 나고자들을 불타는 입술로 노래 부른다 죽여왔던 우리는 나고자들이다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불타는 맹세로 노래 부른다 뜨겁게 하늘에 퍼질 때 겁에 질린 비겁자들의 창백한 얼굴이 떨리고 있다 네, 김주환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제8극장의 나고자의 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4921님,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 보는데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옆에 앉은 커플이 커피에 시럽을 더 넣었네 마네 한참 싸우다가 마지막에 남자가 뭐라면서 화해한 줄 아세요? 그래, 네가 달콤하니까 시럽 넣지 말자. 뭐래? 토할 뻔했어요. 그냥 따로 시켜 마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 네가 달콤하니까 시럽 넣지 말자. 이런 말은요 아버지가 도둑이신가 봐요. 하늘에 달을 따다 눈에 박으셨네요.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라고요. 이거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두 분이 계실 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431님 종현씨 반가워요. 저는 60대지만 젊게 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is love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은 노래 많이 들으면 뭔가 젊어지는 기분도 나겠죠. 8612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이거 되게 떨리는구나. 소개될지 안 될지 콩닥콩닥해요. 소개되셨고요. 다음에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5님 공부하는데 잠이 솔솔 오네요. 잠 깨고 싶어요. 데이빗 게타의 티타늄 틀어주세요. 졸릴 시간이죠. 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9431님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is love 먼저 듣고요. 시아가 피처링한 데이빗 게타의 티타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2465님이 신청하셨어요. 네,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is love 그리고 데이빗 게타의 티타늄 두 곡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여행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어가겠습니다. 이우정님, 아빠가 경찰이신데 오늘 24시간 근무하세요. 라디오 들으실 텐데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힘내세요 아버님. 힘들게 24시간 근무하시는군요. 힘내시고요. 따님이 응원하십니다. 4819님, 나 또 왔어요. 격하게 반겨주시고 K.L. Love Blossom 꼭 틀어주세요. 격하게 반겨드리겠습니다. 4819님 격하게 반겨요? 그러면 격하게 반기는 의미로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4819님 더 자주 오시라고 K.L.의 Love Blossom 들려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마치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헬로 헬로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 나들뜨나 몰라 oh.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살마저 완벽한걸요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면 그대와 둘이 걷다 보면 너 아하 이 거리 위에 우리들 사이에 설레임이 피어올라요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으로 채웁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1430님 오늘 병원으로 첫 실습 나갔어요. 어젯밤엔 설레고 긴장해서 못 잤더니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 눈치 보면서 계속 서 있었더니 완전 지쳤어요. 사회생활은 진짜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내일 좀 더 괜찮아질 거고요. 모레는 더 괜찮아질 겁니다. 2841님 영국 차트 1위까지 했던 노래죠. 올리머스의 트러블메이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만드네요. 2712님, 가끔 아버지가 기분 안 좋으시면 기타 연주하시면서 불러주셨던 노래, 비틀즈의 Lucy in the Sky with the Diamond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야,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아버지라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전 그런 아빠가 돼야겠어요. 그러면요, 2841님 신청곡 프로라이다가 피처링한 올리머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요,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더 다이아몬드 듣겠습니다. 이 곡은요, 비틀즈의 노래는요, LSD를 가리키는 노래 때문에 한때 한국에서 금지곡이었죠.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머스의 트러블메이커 그리고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더 다이아몬드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1205님, 백수된 지 5일째 일찍 일어나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캬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쉴 때도 필요하죠. 쉬는 동안 충전 풀로 하시고요, 다시 일하실 때 또 그 에너지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697님, 대구에서 경기도로 출장 왔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잠 못 자는데 다른 직원이랑 같이 출장 와서 둘이 자요. 오늘 밤 새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옆에 누구 있으면 잠 잘 못 주무시고 선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우리 집 강아지랑 항상 같이 자는 편인데 강아지가 맨날 제가 잠들면 나가더라고요. 얘가 혼자 자야 되는 애인가 봐요. 우리 강아지는. 네. 4773님. 스웨덴 세탁소에 프롬 파리 신청요 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4773님의 신청곡 스웨덴 세탁소의 프롬 파리 듣겠습니다. 그리고요. 353님 신청하신 포파이터스의 버지니아 문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shadows in your light. In the morning when we're through, and tomorrow rescues you, I will say.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프롬파리였고요. 3553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노라 존스가 함께한 포파이터스의 버지니아문 듣고 왔습니다. 네, 3553님 오늘 생애 첫 입사 면접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잘 보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면접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3282님 저 혼자 상해 여행 왔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너무 외롭네요 하셨습니다. 상해 혼자 가셨군요. 야경 정말 이쁜데. 야경도 한번 봐보시고요. 맛있는 음식 또 찾아서 드시고요. 그러면서 또 혼자만의 시간으로 많은 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푸른 밤도 함께 해주시고요.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602님 엄마 차 타고 재수하는 동생 데리러 왔는데요. 눈앞에서 동생이 탄 셔틀버스 놓쳤어요. 이런, 동생이 한 5초만 기다려줬어도 같이 갔을 텐데. 이런. 동생분, 그래도 뭐 집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또 이야기거리 하나 생겼네요. 야, 나도 데리러 갔었는데 너 그렇게 매정하게 차 타고 가버리냐? 오늘 방백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나을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김범수가 부른 지나간다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토요일 지금 홀로 계신 분들 중엔 이별의 아픔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 중에 유독 이별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린 김범수 노래 가사처럼 이별의 고통 지금은 힘들지만 다 지나갈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음악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은 김범수의 지나간다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수 있을까. 지나간다. 날아간다.